그리고 맞지 않게 해봐같이 내일이여 어둠이 덮인 미로 속에 갇혔지 나 아니 어쩌면 나갈 생각이 없지 거절할 수 없어 그치